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이 26일 조선동해에서 우리의 지상 목표들을 타격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둔 해상훈련에 광분했습니다. 미국과 괴뢰 해군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,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한 함선들과 해상 초계기, 대잠 직승기들이 여기에 투입됐습니다.